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 점하여 백두산 건축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이슬란드에서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김종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 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나이지리아에서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도이치란드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